참 힘겨웠어서 늘 울기만 했어. 모두가 나를 떠나가던 날 심장을 베는 그 차가운 말들 너마저도 없었다면 어땠을지. 아파했던 만큼 한뼘 더 자란 가슴이 네가 힘들지만 내 맘이 기댈 수 있게 곁에 있어주겠니. 나의 어제 나의 상처 나의 눈물이자